이 시간에는 너리의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고향집에 피어난 김종일화. 정일봉이 노을빛이 하도 붉어서 꽃들은 송이송이 붉게 타는가 소백수의 물결이 하도 맑아서 잎들은 싱싱이 푸른 것인가 아 전사 웃으시던 정든 뜰하게 햇빛처럼 눈부신 사랑의 꽃송이 투사들의 큰 녹시 스민 땅 위에 아름답게 활짝 핀 충성의 꽃송이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별들이 속삭이네 하나 둘 셋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덩지가 많으신 분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백두의 행군길이요 우리는 간다. 지금까지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